널 생각하면서 널 그려보다가 마음속에서 부러진 연필 어쩔 줄 몰라 꼭 쥐고만 있어 널 다시 그리려 마음의 종이 눈물에 젖어 그리지 못해 멍하니 서 있어 해맑게 소중했던 너의 미소가 나의 맘에 종이보다 더 하얗기 때문에 떠올리지 못하나 봐 싶어서 널 다시 그리려 부러진 연필 다시 붙이려 해맑게 웃던 모습이 소중했던 너의 미소가 나의 맘에 종이보다 소중했던 너의 미소가 나의 맘에 종이보다 더 하얗기 때문에 떠올리지 못하나 봐 나